12월 14일 수요일 오후를 힘차게 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가자! 가자! 자, 활기찬 오후를 여는 힘찬 라디오 수요일은 룰루랄라 찬송 퀴즈와 함께하죠. 잠시 후에 시작이 될 텐데 함께 찬송 따라 부르면서 찬송 속에 숨겨져 있는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꼭 누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퀴즈 참여 문자는 번호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힘찬 라디오, 힘차게 이 오후 첫 찬양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엠프렌즈 앨범 중에서 성탄 찬양 함께합니다. 최고의 왕 함께하죠. 화려한 궁전이 아닌 냄새나는 마구간에 나신 왕, 모든 사람 찬양할 최고의 왕. 세상에 왕이 온 것 아닌 들판의 목자들이 다 경배해, 모든 사람 찬양할 최고의 왕. 힘찬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모두 하자 하자 화이팅! 힘찬 라디오 수요일 룰루랄라 찬양 퀴즈. 자, 오늘도 신나게 또 기쁘고 즐겁게 은혜롭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누려볼게요. 카페라 가수 찬양사역자 김민석 전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땡큐 전도사 김민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국 최고의 복음방송 웃음방 충전소 힘찬 라디오. 아멘. 기억하시죠? 네, 극동방송 네.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사역자이시니까 전사님은 찬송 네.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찬송 많이 부르죠. 어떤 찬송을 가장 또 좋아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찬송가 중에 네. 제가 그 아이들을 뮤지컬 팀을 데리고 네. 미국 사역을 갔다 왔었거든요. 네. 꽤 오래전인데 그때 아이들이 저를 고생시킨 게 아니고 같이 타신 엄마 아빠들이 저를 무지 고생시켰는데 네. 그때 하나님 앞에 위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위로 무릎 받은 꿇고, 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아멘. 찬양을 저에게 주셔서 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 새 힘을 얻었던 이 찬양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불러보시죠. 각자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아멘. 위로받는 찬송이 다를 텐데요.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렇죠. 이 성탄 찬송으로 꾸며드리게 됩니다. 네.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저요? 네. 선물. 아직까지도 선물. 그렇죠. 아, 아직 네. 뭐 가정이 없어서 그래. 아, 그런가요? 아니, 전도사님은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졸업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 처음 성탄절 때 눈이 왔어요. 예. 그리고 새벽송 돌았어요. 새벽송? 예, 저는 이 새벽송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그래요. 떴는지 안 떴는지 그냥 누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논길을 가다가 그냥 푹 빠져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서는 메기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에 빠지면 논에 빠지면 네. 논 물에 빠지면 메기 잡았다 그러거든요. 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발이 동동동동 얼었던 기억.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한겨울이 되면 또 그런 게 생각이 났네요. 네. 자, 오늘 힘찬 라디오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네. 두 곡의 찬송을 불러주실 텐데 좀 진행 과정과 참여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찬양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제목을 맞춰주시는데 제가 룰루랄라로 찬양을 드리죠. 그러면 네.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사를 부르면서 중간에 룰루랄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보내주실 건 말씀드릴까요? 자,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 문자 샵 1069 카톡 무료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의 성탄 찬송 두 곡 함께 부를 텐데 찬송 제목도 맞춰주시고 그 가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해야 될 점도 여러분 문제를 드릴 테니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주에는 극동방송에서 정말 수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이 점심시간 자신의 점심시간에 반납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자리에 기쁨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네. 초저정 꽃미남 에이스 와우. 우리 박동수 형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뿌듯해하고 있네요. 아, 네. 아직도 수줍어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도. 자, 첫 번째 찬송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찬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주 주세요. 룰루랄라 룰랄라 룰루랄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고 네. 성탄의 계절에 꼭 오신 그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 제목을 지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네. 쉬워서 아 이런 걸 문제로 내 하시겠지만 먼저 맞히셔야지만 저희가 또 가사 문제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너 어떤 분은 또 어렵네요. 그럼 또 어떤 분은 너무 쉬워요. 아 그리고. 그런가요? 네. 자 이 찬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반주 주세요. 야! 네. 여기까지. 네. 어떤 분께서 네. 이 곡 멜로디가 두 개인데 이 곡이 더 네. 익숙해 하셨는데. 아, 그렇죠. 같은 제목인데 곡이 다른. 두 곡이 있어요. 둘 다 성탄 찬양. 맞아요. 그렇죠? 예, 성탄 찬양의 8장도 이것 같은 거기지만 그렇습니다. 리듬은 다릅니다. 근데 뭐 같은 제목이에요. 그렇죠, 제목이.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69, 카톡 무료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빨랑빨랑 오세요. 눈이 오나 봐요. 아, 그래요? 지금 여기는 비 같은데 네. 어떤 분께서 눈이 펑펑 내리네요. 찬양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 예, 이번 성탄절에도 눈이 펑펑펑펑펑 아니면 뽕뽕뽕뽕뽕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다. 아, 그러게요. 네. 자, 첫 번째 찬송 성탄 찬송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 찬송의 제목을 여러분 맞춰주고 계십니다. 전사님 네.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그 어린 주 예수. 그렇습니다. 야우. 그 어린 주 예수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른 곡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멜로디가 다른? 네, 그렇습니다. 네. 108장인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렇죠. 늘 자리 없어. 이렇게. 예. 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참 반가운 신도요. 오, 이런. 참 반가운 성도요로 바뀌었지 하셨는데. 네. 여러분, 문자 주신 분은 정말 반갑긴 반가운데. 네. 답은 땡이에요, 땡. 아, 그리고. 이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랑 멜로디가 처음 시작이 좀 비슷해요 하셨는데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같네요. 근데 성탄 찬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끝까지 땡. 다 불러드렸잖아요. 그렇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아니었습니다. 네. 자, 문자 보내주신 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537님. 네, 그 어린 주 예수 김민석 전사님 매주 화요일 심야의 사랑 잠 깨우더니 이렇게 오후에도 활기찬 말투 모습에 궁금하다고? 아, 제 모습이 궁금하대요. 심야에 잠을 다 깨우더니 오후에는 이렇게 활기찬 말투 네. 모습이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또 봐도 지금 놀러오세요. 아, 오시면 됩니다. 식사 같이 해도 됩니다. 아, 네. 자, 연차로 쉬면서 기도도 하고 방송도 듣고요. 눈까지 내리니까 참 감사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하시면서 네. 1423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1506님 문자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구준 탄생을 하나님 앞에 놓치셨어요. 어? 구주 탄생하심을입니다 하셨는데요. 아하. 정답이 그 어린 주 예수였죠. 그렇네요. 어쨌든 네. 전사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업되네요. 은혜 넘칩니다. 아, 코미디언 같으세요. 즐겁고 유쾌한 방송, 은혜로운 방송, 예, 극동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해. 네. 자, 그 어린 주 예수 새 찬송과 통합 찬송과 둘 다 114장인데요. 주발하기는 저도 이름 불러주세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이름이 뭐예요? 주발하기님. 네. 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이 찬송 이제 가사를 넣어서 불러주실 텐데요. 네. 가사 가운데 한 표현을 전사님이 룰루랄라로 부르실 겁니다. 네. 그 룰루랄라로 부르신 그 부분 가사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가사 표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네. 오늘 다른 날보다 지금 정답 참여와 문자 참여 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여러분 눈구경 나가셨나? 빙고. 네. 네. 찬송 반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사 따라서 같이 부르시다 보면 정답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반주 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주께서 그 귀하신 몸이 룰루랄라 룰라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얍! 얍! 이 가사를 여러분 보면 네. 이 표현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네. 그 귀하신 몸이 룰랄라 룰라. 룰랄라 룰라. 크아우. 맞춰주세요. 네. 여러분 들어와우. 여기까지만 한 번 더 네. 다시 부를까요? 그럴까요? 네. 반주 네. 주세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룰랄라룰라. 얍! 예, 룰랄라룰라. 이거 맞추시면 됩니다. 아, 너무 쉽다. 정답 몇 글자요? 네, 다섯 글자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69, 한 사람 영과 이걸 구하는 방송, 극동방송, 카톡 문자 오세요! 찬송 함께하면서 표현 네. 두 번째 문제를 드렸는데요. 그 어린 주에서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정답은? 정답은 바로 구유에 있네. 그렇죠.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가 정답이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 문자 주셔서 너무 땡큐 고맙습니다. 자, 이 표현을 문제로 내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초라했잖아요. 네. 누우실 방도 구유도 요람도 없었던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셨던 이 초라한 모습. 하지만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말씀 그대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 그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6323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좀 네. 아주 급하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6323님 네. 오 쇼핑 가는 중에 멈추고 문자했습니다. 여긴 인천인데요. 눈 안 오네요. 자, 실시간으로 우리 기상캐스터들이 예. 현장을 중계해주고 계시는데 네. 아, 여기도 눈 안 와요? 그래, 네. 여기도 눈이 안 오는데. 어디 눈이 오나요? 어디쯤인지 말씀을 좀 한번 알려주시면. 네. 네. 자, 아유, 구유에 있네. 세상에선 구유에서 왕이 나실 줄 몰랐지만.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김기나님 문자 주셨고요. 이것이 바고르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분께서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랬죠, 아까요. 이미자님. 이미자님. 그 네. 유명한 이미자님. 오늘 제가 같이 한번. 네. 오늘 모두 정답 도전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김희숙 선생님 때문에 더 신이 나고 알렐루야. 짱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네. 두 번째 찬송 바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벤트 한번 걸어보죠. 우리 전수사님. 그러죠. 자 이거 너무나 쉬운 찬송이기 때문에 네. 이 찬송 제목을 맞춰주시는 선착순 다섯 분께 아하. 선착순 다섯 분께 다섯 분께 우리 전수사님의 찬양 CD 선물 드리는 거 어떠십니까? 막 쏩니다. 이야 좋습니다.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기대합니다. 선착순. 자 반주 주세요. 룰랄라 룰라 룰랄라 룰랄라 룰랄라 룰랄라 룰라라 룰라라 룰라 룰라 룰라라 이야! 야! 야! 지금 막 선착순 옵니다. 아이 너무나 너무나 쉬운 찬소 하지만 잘하는 찬소. 아니, 네. 이 특효약은 적시 적절하게 쓴 거예요. 아, 이게 보세요. 근데 와우, 네. 김영호님 네. 너무 급하게 보내가지고 이분하고는 이렇게 왔어요. 아우서 이분 안 됩니다. 네, 조금 혀가 좀 짧으셨어요. 네. 자, 다섯 분 발표할게요 지금. 와우. 박재동님, 이우림님, 예. 그리고 7877, 와우. 9705, 6253 선물들까지 다섯 분 축하합니다. 아,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우리 김영호님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도 드릴까요, 정사님? 그러죠. 네. 정사님의 다섯 글자는 드시니까. 맞췄으니까. 네. 예, 그거 반 이상은 맞았으니까. 자, 우리 김영호님, 박재동님, 이우림님, 7877, 9705, 그다음에 6253님까지 여섯 분이네요. 네, 여섯 분. 야, 찬양 CD 선물 정말 축하드립니다. 받으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지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야.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두 번째 찬송인데요. 네. 이 찬송 중에 표현을 한 표현을 우리 전도사님이 룰루랄라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샵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정답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찬송 부를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반주 드립니다. 기쁘다 구 오셨네 룰라라 룰라 룰라 룰라라 룰라라 룰라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전사님 예 전사님 다시 문제를 그렇게 내시면 어떡해요 전사님 다시 아 제가 조금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주님 오셔서 예. 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계속 룰루랄라 했어요 자 다시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반주 주세요 기쁘다 그주 오셨네 룰랄라 룰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여기까지 이게 발음 문제였습니다 아유 식은땀이 역시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실수는 애껴 애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음에 룰랄라 룰랄라 여기까지 자, 여섯 글자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 지금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 더 네. 힘차게 저희들 열심히 방송할 테니 빨리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Joyful and triumphant Oh come ye Oh come ye to Bethlehem Come and behold him For the King of Angels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웃음) 어떤 분께서 네. 너무 길어가지고 다 맞추셨는지 알고 깜놀했어요 하셨는데 아, 네. 아 애껴 애껴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중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 표현을 문제로 드렸습니다 그랬지요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만 백성 맞으라 야 이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만 백성 맞으라가 정답이었습니다. 맞아라라고 뭐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문제로 낸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기쁨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이고 온 세상 죄를 사하시고 평화를 주시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슬픔을 사라지게 하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만 백성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 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예, 우리 7515님 문자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개 주셨어요. 문자. 만 백성 맞으라. 주님 기쁘게 맞을 준비해요. 웃음 지셔서 감사. 네. 아유, 좋아요. 범사의 감사님도 아유, 네. 순간 룰루랄라가 길어서 당황했어요. 아유, 많은 분들이 애교로도 이렇게 해주셨고, 네. 여영암님이 고1인데요. 기말 시험 때라 일찍 가서 밥 먹으면서 보내고 있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정말 행복한 방송.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선님, 오늘도 네. 귀한 성탄 찬송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다음 주도 성탄 찬양 우리 계속되죠? 그렇습니다. 성탄 찬양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땡큐! 밖에 흰 눈이 소복히 내리는 크리스마스. 창밖에 흰 눈이 소복히 내리는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오신 날을 기다려요. 온 세상엔 기쁨이 넘쳐.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노을이 지고 비가 내려서 전화를 건다. 우산을 내린 이유는 이 빗소리까지 들려주고 싶어서. 여보세요? 비가 와도 방수가 되는 갤럭시 S7. 당신의 푸르른 순간 그 곁에 함께. 삼성 갤럭시 S7.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매일 만나는 프리미엄을 더 오랜 시간 즐기고 싶어졌다. K7 하이브리드 탄생. 프리미엄 세단의 압도적 복합연비 16.2km의 실용성을 더하다. 부드러운 혁명. All-new K7 하이브리드. 기아 자동차.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IOI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하이마트 송년검사 세일.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2016년을 보내며 현대자동차가 준비한 특별 구매 찬스.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딩 7개 주요 최종 3% 할인에 최종비율 최대 7% 추가 할인까지. 12월의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적용 최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어?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는는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자, 힘찬 라디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705님, 아까 CD 받으신다고 했는데 주소를 아직 안 보내신 것 같아요. 빨리 보내주시고요. 오늘 전체 당첨자 중에서, 예,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끝번호 5758. 끝번호 5758 성도님 하고요. 그리고 끝번호 1423. 끝번호 1423 드린 두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찬양 CD 말고 다른 선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힘찬 라디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힘나는 힘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세요. 아자아자 파이팅!